H UBS. 글로벌 파이트.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 2입니다. 끊임없는 총성이 울리는 도시가 있죠.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무너진 의료시설들에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비명소리로 물들고 있는 이곳은 북아프리카의 수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작전명 프라미스로 탈출해 화제가 됐던 곳이죠. 또 다른 전쟁 소식에 착잡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으로 떠나볼게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7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북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 수단에선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부와 반군의 내전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은 대책 없이 총알에 맞아 하나둘 쓰러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극도의 혼란에 빠진 수단은 급하게 72시간 만이라도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짧은 휴전이 있긴 했지만 총성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죠. 그저 이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수단 국민들은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있을 뿐이죠. 지난 24일 우리나라도 목숨을 건 교민 구출 작전을 벌였죠. 육해공을 총동원한 일명 프라미스 작전입니다. 덕분에 수단 현지 교민들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전 세계는 자국민을 수단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고도 생소한 나라, 수단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우리 수단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요. 아마 이 나라는 이태석 신부님이 한국의 슈바이처로 출연한 다큐 영화 울지마 톤즈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신기한 사실, 수단은 자원 강국입니다. 추정되는 원유 매장량만 50억 배럴에 이른다고 해요. 땅 면적도 우리나라의 20배나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국민 한 명당 GDP는 100달러도 안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은 세계 1위고요. 교육 여건이나 삶의 질은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아니 대체 이런 막대한 원유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때 오바르 알 바시르라는 군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그는 30여 년 동안 독재 권력을 유지했죠. 그가 권력을 잡은 동안 자원 부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기는커녕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2019년에 수단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독재자 알 바시르는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봄이 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독재자가 내려가자마자 또 다른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건 바르한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독재자 알바시르가 키운 인물인데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조금씩 세력을 확장하더니 결국 혼란을 틈타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장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다갈로입니다. 다갈로도 독재자 알바시르 밑에서 신속 지원군, 즉 RSF라는 정예부대의 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도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요. 무력으로 반대파를 죽이고 온갖 사업권까지 독차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다갈로가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자신을 키워준 알바시르를 배신하고 군부 세력인 바르한에게 쫄래쫄래 붙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역할을 자처했죠. 바르한과 다갈로는 쿠데타를 성공시킨 두 주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양 아래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순 없는 일이죠. 결국 바르한이 다갈로를 몰아내려고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다갈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군대인 신속 지원군을 이끌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총성은 시작됐죠. 지난 15일부터 벌어진 수단 내전의 시작입니다. 이 내전은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집트는 경쟁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견제하기 위해 수단의 현 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랍에미리트는 반대파인 다갈로의 신속 지원군 편입니다. 거기에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으니까요. 전쟁은 너무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선 상상치도 못했던 끔찍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전쟁인가요?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은 아파하고 꿈은 부풀 새도 없이 밟혀버리죠. 그 이기적인 누군가는 전쟁이 영웅을 남기는 것이라는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엔 자신이 벌인 일들이 눈물과 고통만 남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모두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7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H. UBS